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아까 소개하신 대로 아직 목사가 된 지 채 24시간이 안 됐습니다. 어제 4시에 이제 안수를 받고 이렇게 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른교회에서도 이제 강도현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3년 사역하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역하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렸으니 이제 그것들을 또 나누는 자리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낙도나 시골에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또 연결이 되어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일본에 대한 전혀 그런 준비나 마음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1년 차 동안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까마귀를 친구 삼았습니다. 까마귀 날라오면 내 친구 왔다고 좋아하고, 고양이 친구 삼아서 그냥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저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선택한 것입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저와 말을 섞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무너무 대화가 하고 싶어서 일부러 막 도서관에 가서 점원에게 이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책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말이 한마디가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 책 좀 찾아달라고 막 부탁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2년이 지날 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이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뭐 거창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루하루도 좋지만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그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시간이 이제 약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되게 시간이 좀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강도 목사님께서 오늘 또 초청해 주셔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19개 나라를 이제 혼자서 다녔었는데 그때의 이야기들이라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아주 신나고 뭐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본에서의 사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소망하고 하루하루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돌아왔을 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면 누구나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일본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명이 와도 참 놀라운 수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30년을 목회하지만 여전히 20명, 30명 넘지 않는 그런 평균적인 일본의 상황 속에서 그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던 그 주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차후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야곱의 삶이 어땠을 거라고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리고 탄탄대로 가운데 평안하고 모든 일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참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들만 좀 나열해보자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삼촌집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다시 만나고 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서모 비라와 아들 르우벤이 간통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라엘을 먼저 잃기도 하고 요셉을 십수년간 잃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야곱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소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내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소망들을 사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너무나 소망할 거예요. 야곱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정말 연관되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이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향합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고백이 있기 바로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이 있고 난 이후의 사건은 라헬이 산고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야곱의 삶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저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항상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손꼽으면서 기다렸던 날들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졸업식이었습니다. 생일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돌아오지만 졸업식은 이제 3년마다, 6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졸업식을 꼭 기다렸는데, 왜 졸업식을 기다렸냐면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먹을 수 없었고 3년을 기다려서 한 번 먹는 그 짜장면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그 해가,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졸업식이 있는지를 항상 손꼽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한 번은 제 생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일을 이제 챙겨본 적이 없어서 제 생일도 이제 까먹고 그냥 지낼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이제 친구가 자기 생일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날짜가 저도 생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에게 먹을 거를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친구 생일잔치 가서 축하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오늘 저도 생일인데요 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8개월 동안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매일매일 이제 부모님이 1,000원을 주셨는데, 1,000원을 가지고 8개월 동안 매일매일 떡볶이만 먹었어요. 월요일 떡볶이, 화요일 떡볶이, 수요일은 수요예배 가고, 목요일 떡볶이, 금요일 떡볶이, 매일매일 그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8개월을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지금도 신기한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8개월을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떡볶이를 먹고 주말에 쉬었다가 다시 떡볶이를 월요일에 먹으면 새로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떡볶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이 경제적인 고난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신학교에 가고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1학년 때 일주일에 5천 원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5천 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두 끼밖에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굶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난 교회 가서 기도할래 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와 내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아니, 내가 많은 것 달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새끼만 먹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밥은 먹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많이 묻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우간다에서도 1년 2개월 정도를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을 사람들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병이 옮게 되었어요. 병이 났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이제 피고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못 잤어요. 온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고 긁으면 또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오면 또 고름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4개월 동안 우간다에서 아팠는데 제가 아팠을 때는 우간다의 건기였어요. 우간다의 건기는 낮에 이제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특별히 제가 살던 마을은 전기가 없는 마을이어서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저 낮에 그 40도의 열기를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다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4개월 동안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겠습니까?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를 지금도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일본에서 1년 동안 왜 그렇게 창가에 앉아서 머무르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47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시체를 반드시 조상의 땅에 장사해달라고 이제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요셉이 하고 났을 때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야곱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적인 그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일본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나누는데 그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삶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 잊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어렴풋하게 이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가 묵상함 가운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와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진 그 비틀린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고 철저히 폐망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과 그 끔찍함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끔찍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없이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비참과 처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그런데 여전히 지속되는 그 고통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똑똑해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비참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를 감싸안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따라서 지금 일본에서 2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1년에 한 명을 전도하기도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1년 차 때는 참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쁘십니까?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영 한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 한영 한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받아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한 번도 하나도 할 줄 모른 채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 글자도 일본에 가서 처음 써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처음부터 글자를 배우고 지금은 이제 일본어로 이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됐는데 일본어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무는 곳에서 근처에 무료로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분에게 이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다가 이제 일본어로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이분과 함께 이제 그 설교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어 선생님이니까 제가 올바른 일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교정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는 이게 아주 강압적인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문을 교정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설교문을 자꾸 읽으면서 저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 제일 신기하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오, 하나님은 어떻게 대화하냐? 하나님께 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4주 연속으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물론 이분은 저의 일본어가 제대로 된 일본어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듣는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함께 교정하는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설교가 끝나면 저한테 오셔서 오늘 일본은 85점이야 막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남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남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분이 혼자 서점에 가셔서 순교에 대한 책을 찾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무엇일까?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해서 혼자 이제 서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만남들. 또 한 분은 제가 주차장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주차장 아주머니.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유리창이 있는데 그날도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어요. 내 친구 까마귀들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주차장에 차를 뺐는데 차가 많아가지고 빼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잘 지도해가지고 차를 빼셨어요.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그 다음날 과자를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직접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저도 아, 이 만남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날 과자를 주신 그 다음날 그 예전에 만나 그 이틀 전에 만났던 그 시간에 주차장 가서 기다렸어요. 아주머니 만나려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그 시간대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 영혼 만나고 싶은데 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그날도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한 분과 산책을 하려고 나가는 길에 그 아주머니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난 그 아주머니 다시 시작된 만남. 교회 와서 차 한번 마시자고 해서 차 한번 드시고 식사하시고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은 예배드리러 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창가에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한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분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은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뭐 우리는 알겠잖아요. 왜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분은 뭐 음악이 그래서 그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셨대요.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와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안수 받으러 나오는 동안 혼자서 성경을 읽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신약 성경을 다 읽으셨대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도 힘내라고 시편 잠언 오면 좀 재밌어질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졌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한 영혼을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배움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 마음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일정들을 마쳤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시간들을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한 영혼에게 내 시간이 맞춰지더라고요. 저 영혼에게 최적의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나의 시간들을 쓰고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나의 시간을 쓰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해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할머니 한 분과 산책을 해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일본에서 이제 개척을 또 하려고 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잘 안 빌려주더라고요. 교회를 한다니까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잘 이제 집을 안 빌려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5개월 동안 개척을 준비하러 다닐 때 제 주변에 있는 그 안 믿는 불신자 할머니들 세 분이 늘 동행해 주셨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 불신자들 할머니 데리고 개척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가 짧으니까 막 시청에 가서 막 따지고 부동산 가서 따지시고 지금 있는 지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지거든. 그런데도 매번 같이 가시는 거예요. 매번 매번마다 집을 못 빌릴 때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막 아, 개척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개척이 그 집이 안 될 때마다 그 집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집이 아닐 거야. 다른 집이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 분해하세요. 아,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 집을 안 빌려주는 거야. 자기도 일본 사람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2년 동안 참 많이 물었던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본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갔지만 올해는 정말 또 놀랍게도 제가 3주 동안 통역을 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한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루하루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적 같고 놀라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뭐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특별히 한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2년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셨던 그 한용한 영혼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60세가 넘으신 그 할머니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 앞에 벽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기에게 벽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영혼들을 돌보고 계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가득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이너스처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